걸 다 봐주지 원하는 건 다 사주지 아낌없이 주고만 싶었어 yeah. 하지만 너는 모르지 너에게 나는 오로지 친구 이상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만나려 하네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네 나에게 오직 너 하나밖에 없는 걸 알잖아 내 맘을 받아줘 않아. 생각해봐 내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난 그저 울고만 싶었어 마음을 열어두기 전에 나를 남자로 받아주기를 원해 행복한 내 행운의 손에 제발 날 받아줘 내 맘 좀 알아줘 Everyone's got to make a living.